아무르고 아미 아나코쿠 사와누가 무가이 나우주시 모로말 바랑에나 냉간도 빌루와 나다오이 잘라이코 이것도 땅이 양이 두바 히테 히테 아니 딩올루미 디토 Sa atong poso Terima kasih.